어떠셨어요? 펀치드렁크러브. 좀 심드렁하신 우리 팬분. 아니 준신. 심드렁해요? 준신. 네. 저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아 다른 영화에 비해서 저도 좀 심드렁한 편이에요. 저는 확실히 좀 최근에 PTA가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로버트 알트만이나 이런 마틴 스코세지 같은 감독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네네. 작품 스타일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의 감독의 어떤 그걸 떠나서 제 취향이 좀 그렇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기나이트나 매그놀리아를 네네. 보면 언제 봐도 확실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 스테디캠과 롱테이크를 활용하는 그런 연출들 그렇죠. 교차 편집 네. 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일단 그런 게 거의 없 아예 없진 않은데 확실히 연출이 달라서 1차로 의아했었고 그 줄거리나 이런 것도 그 전까지 좀 기대했던 스타일과 달라서 또 그랬었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영화를 안 좋아했었나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봐도 막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펀치드렁크를 다른 사람들이랑 막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나만 알고 싶은 영화. 나만 알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PTA 필모 중에 좀 애매하고. 아 그렇죠. 애매해요. 네. 확실히 애매해요. 근데 약간 소주 먹다가 순하리 한번 먹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하리 한번 먹어봐. 어떤 맛인지 한번 보고 다시 소주로 돌아오던가. 근데 넌 어차피 소주로 돌아올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 연호회만 먹던 사람한테 오늘은 새꽃이 어때?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1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화도 좀 가치가 저는 아담 샌들러의 이미지를 완전 개박살 내는 영화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 칸 영화제에서 상 받았을 때도 말이 되게 많았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논란이 그래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어떻게 아담 샌들러가 나온 는 로맨스 영화에 상을 줄 수 있냐? 뭐. 아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로맨스 영화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사랑 영화죠. 아니 사랑 영화죠. 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자꾸 로맨틱 코미디라고 그러길래 아 로맨틱 코미디. 나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말을 여기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치, 검색하면 로맨틱 코미디래. 분류를 굳이 하자면은 로맨스가 있으면서 웃기니까 로맨틱 코미디. 결론은 로맨틱인데. 아니 그 거기서 막 욕. 한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상스러운 소리가 오가는데 뭐 이 로맨틱 코미디. 네 눈을 파내고 싶다. 그것도 너무 사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슬래치 해머로 네 얼굴을 박살낸다. 그 정도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영화 매 순간을 사랑합니다. 이 영화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되게 미술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항상 변함이 없었거든요. 색 대비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대친구도라는 것들이 특히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이 영화를 보고 다른 PTA 영화를 보면 좀 실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감독인 줄 알고 봤더니 그러면 실망하지. 입문 용어로는 조금 이제 요거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 그쵸, 함정 카드가 될 수 있다. 맞아. 함정 카드. 근데 이것도 역시 초반에 한 10분 정도 내러티브만 좀 버티면 그때부터 너무 훅훅훅 들어오잖아요. 펀치처럼. 근데 그 초반 10분이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지 해서 끄지만 않으면은 아 PTA 영화 중에 중요한 거 초반에 끄지만 않으면 괜찮아. 뭐지? 그러니까 특히 이게 더 그래요. 왜냐면 시작부터 그냥 느닷없이 정말 그 2.39대 1을 정말 빡세게 써서 네네네. 구석탱이에 파란 벽과 흰 벽이 교차되어 있는 테이블에 혼자 앉은 아담 샌들러가 전화하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느닷없이. 네. 로맨틱 코미디라며. 그 전화 내용이 약간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마일리지 어쩌고 니네가 하고 있는 푸딩 마케팅에 주는데 맞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PT의 요 영화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영화의 줄거리를 보지 말고 보세요. 네이버 영화 줄거리 보면 여전히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서술한 거밖에 없어서 그걸 좀 당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 자체가 일단 현실 세계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이라고는 하는데 영화를 한참 볼 때까지도 저게 진짜 사무실인가? 어디지? 그리고 그 건물 자체도 그냥 뭔가 트레일러 박스 같은 똑같은 어떤 그것들을 이렇게 쌓아놔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건 다른 사무실 카센터고. 근데 미국에는 그런 데가 종종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카센터를 일한다는 것 자체도 좀 카센터 일은 아니고 일은 아닌데 아, 그 관련 직종이 뭔지 되게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약간 무슨 물품 파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로맨스를 보려면은 이상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정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시작부터 야, 이 새끼는 좀 이상한 새끼야 라는 거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고 영화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모든 장면이 조금 컷전환도 그렇고 되게 느닷없이 시작이 되고 뭐 로고가 나오고 나서 그냥 우리가 딱 처음 대면하는 장면부터가 그렇게 빡세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2013년에 처음 봤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썼었냐면 찾아갔는데 뭐라고 썼었냐면은 내가 살면서 본 가장 괴상한 로맨스 영화인데 마취 상태로 링에 올라서 고통스럽게 계속 펀치를 맞는데 아무런 고통도 모르고 맞다 보니까 그냥 다운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볼수록 맛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내가 이제는 내가 본 가장 괴상한 로맨스 영화는 아니지만 그 뒷말은 전 여전히 동의를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보는데 이게 막 나를 긁는 건 또 아니야.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전혀 넉다운이 돼 있어요. 전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영화가 너무 좋고 전 진짜 이 영화를 컷 단위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가장 이상한 로맨스 영화가 뭔데요? 나 사실 그게 약간 궁금한 게 새끼를 빠져나가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가장 이상한 로맨스 해명하고 넘어가 주세요. 뭐 길티 오브 로맨스 이런 건가? 손오시연인가요? 아, 네 맞아요. 그건 길티에 꽂히자는 로맨스라고 할 수 없잖아 이거. 아 로맨스 이게 어쨌든 로맨스인데 뭐 아니면 지옥이 먹은 아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손오시연이에요. 아니 말이 나온 김에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머리 바로 떠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 영화가 가장 이상하진 않고 전 버팔로의 식묘도 되게 이상했어요. 그 영화도 그 후보에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느닷없는 것들이 너무 좋아요. 모든 시퀀스 전환이 다 느닷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이 느닷없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다 느닷없고 심지어 여기서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보게 만드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저는 이게 좀 갈린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그 정말 약간 이게 약간 분절된 영화라고는 또 안 느껴져요. 그냥 구분돼서 이어놨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정말 한 호흡을 항상 보는데 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딱 빼서 봤을 때 이 영화 개연성이 있냐? 없어. 근데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막 달려가다가 뭐지 쟨 뭐하는 거지 하다 갑자기 둘이 첫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발줌하면서 들어가면서 가장 낭만적인 음악이 나오는데 진짜 이상한 전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난 이 영화가 너무 좋은데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 풍금을 사무실 앞에 누가 떨구고 가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일리지에 꽂혀서 막 푸딩을 막 몇백 개씩 사고 그 느닷없이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차 좀 카센터에 맡겨달라고 하고 또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이제 폰섹스를 하려고 폰섹스 하죠. 거기에 전화를 했었는데 걔네가 그 개인 정보를 해가서 느닷없이 이 사람을 협박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매그놀리아도 그랬듯이 상관이 없는 개별적인 사건 같은데 그 어떤 이게 레이어처럼 차곡차곡 포개져 있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상관이 있는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게 그 저는 여기서 개연성이 있는 딱 하나의 사건이 이 주인공이 카드 번호랑 카드 비밀번호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약간 털리겠다. 털리겠구나 했는데 내가 생각한 정도로 이 정도면 털리면 아유 그럴 법하네 이게 아니라 너무 심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걔는 저렇게까지?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이 사건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뜸없이 협박하는 애들도 좀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도 없고 그걸 말하는 사람 대책이 없는데 말하는 사람 그렇다 쳤는데 협박한 애들이 너무 너무 당당하고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 세계가 조금 저는 사실 이거를 설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가 우리를 별로 설득하지 않아 애초에. 네. 이거는 이런 세계고 그러니까 매그놀리아나 이런 것처럼 되게 차곡차곡 쌓지도 않고 아예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별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래갖고 뭐 한 시퀀스 안에서도 너무 느닷없이 되고 음악도 너무 신경질적이, 연출이 좀 저는 그 신경질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계속 째깍째깍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 계속 나고 피아노 선 끊어지는 소리 계속 간헐적으로 나고 뭐 저는 이게 진짜 좀 놀랐던 연출이 사운드랑 인물이랑 음악이 컷에 끼어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처음에 그 라나와 동생이 와가지고 얘를 소개시켜 주려는데 협박 전화 계속 오고 하는 그 장면이 어떻게 이런 연출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도 거의 롱테이크로 찍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물이나 대사나 음악이 끼어든다는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거슬리잖아요, 되게. 뭔가 계속 탁탁탁 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그게 뭔가 카메라를 갑자기 확 바꾸는 것, 카메라 갑자기 확, 그렇게 막 하는데 그냥 카메라 가만히 있는데 소리랑 이게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컷 전화 확 하고. 근데 저는 다른 영화에선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영화만이 주는 게 저는 너한테는 너무 명확해가지고 이런 게 전 너무 좋아요. 이 영화에. 모든 진짜 전 1분 1초가 좋아요. 이 영화에. 하지만 공감. 아니 공감은 할 수 있는데 1분 네네. 1초? 어쨌든 펀치 드렁크 러브라고 딱 얘기를 하면 명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개가 있어서 네네. 그것도 그 아담 샌들러가 계속 입고 있는 그 우중충한 파란 색깔 정장 왜 입냐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거랑 근데 여긴 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놀랄법한 소리와 일반적으로 놀랄법한 사건에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 이를테면 갑자기 뭐가 막 무너져 내리는데 그 주인공 같은 경우는 별로 아니라 그냥 나만 얘기를 하자고 그게 되게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폴 토마스 앤더슨식 약간 유머인가? 그쵸?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면인데 이게 일본 영화면 굉장히 그냥 좀 그냥 항상 얘네가 웃기는 약간 그런 방식처럼 다가올 것 같은데.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의 인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궁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너무 진지해요. 내가 이걸 웃어도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 궁서체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갑자기 바탕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거야. 근데 궁서체인 사람들이 아 저건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러니까 웃기려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유머 지점을 내가 어디서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쵸. 약간 좀 이상한데 이거 웃어도 되나? 그 약간 이제 이병이 내무실에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기분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상병이 계속 웃기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웃으면 죽는 거야. 그 이 영화에서 좀 그 장면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 호프만이 Shut the fuck up. 언제 끝났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Shut up. 그런데 그거 보면서 피팅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장면을 찍었을까? 저는 그것보다 그 베리 아담 샌들러 같은 베리가 What's your name, sir?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빠개친 상태에서도 sir를 붙여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준 씨는 이제 이 영화가 볼수록 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보여서 특히 그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동의를 해요. 엄청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아담 샌들러가 연기하는 이 벨이라는 인물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예요. 그렇죠. 저도 되게 싫어요. 그냥 봐도 문제가 많아 보여요.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분노 조절 안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고 물론 그거 자체가 뭐 영화가 보여주잖아요. 이 일곱 누나들한테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라서 일곱 누나와 한 명이 여동생 근데 누나들이 또 되게 눈치가 계속 몰아붙이지 눈치가 없고 막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환경이고 뭐 이게 완전히 뭐 극단적인 사례는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 샌들러가 맡은 캐릭터가 누나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렇게 화를 내고 집안 유리창을 박살내고 욕을 하고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죠.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안 되죠.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저는 이 아담 샌들러라는 캐릭터가 크게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은 채로 영화가 이 사람을 품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찜찜하기도 윤리적인 하고 윤리적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또 이 레나 라는 여주인공 캐릭터가 어떤 이사 자기신만의 서사나 주체성 없이 없죠 그냥 이 아담 샌들러 벨이라는 캐릭터를 그냥 사랑해주기 위한 역할로만 등장을 해요. 이 남자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나는 그냥 너네 누나네 집에서 너 네 사진을 보자마자 너가 만나고 싶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계속 따라가고 만나주고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게 이거 설명할 때 많은 언론들과 리뷰들이 사랑이 모든 것을 구원한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진짜 동의할 수 그쵸, 없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로맨틱 코미디라는 수식이 붙는 게 되게 불편한 게 그런 지점 때문에 저도 불편하긴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엄청난 폭력을 여기서 선사하고 사실 그러면 맞아요. 현실에서 그러면 다시 좋아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쵸. 갑자기 느닷없이 데이트 도중에 화장실에 뿌시고 오잖아요. 자기가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냥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완전 개박살 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말을... 안 했다고 시침 툭 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100% 동의해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게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비약해서 품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지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품어줘요 저는 이 영화를. 근데 그게 있는 게 저는 그 레나라는 인물이 애초에 물론 그것도 비판 지점이 있지만 저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 그냥 사랑이라는 도구적으로 그냥 사랑이란 감정이야. 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간화한 거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냥 얘를 그렇게 해서 얘를 사랑이라는 감정을 형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나라는 여성 캐릭터를 가지고 해서 저도 그 준 씨가 말함으로 100%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도구적으로 쓰였고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영화가 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인물도 되게 싫어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사랑이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걔가 갑자기 저렇게 사랑을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변할 것처럼 말하는 거를 전 절대 믿을 수 없거든요. 저 폭력이 언제 얘한테 갈지 모르는 것이고 갑자기 레나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 폭력이 전 걔한테 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현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제 내부적으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얘를 인물로 안 보는 거야. 사람이라고 안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팟캐스트였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의 탈출이 거고. 아, 나의 탈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화에서도 그 레나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인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장치로 그러니까, 쓰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사랑을 다루는 방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저한테 주는 뭐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메시지들이 구린 게 너무 많고 정말 다시 봐도 그거 너무 거슬리지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저는 좀 품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해요. 진짜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 있고 좀 꺼리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듣고 맞아요. 싶기도 하고 갑자기 저한테 너 어떻게 이런 영화를 저는 근데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단어를 들으면 네네. 그 어떤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을 관찰하고 어떤 범죄자와 그 범죄 상황을 관찰하고 네네. 그거를 약간 레포트를 써서 이런 레포트를 극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약품이라든지 약간 좀 정신병동 정신질환으로 그 뭐라 그랬지 분류되는 그런 것들 좀 느껴져 약간 그런 기운이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단어 자체가 펀치 드렁크는 그런데 있죠 펀치 드렁크라는 말은 있지만 펀치 드렁크가 약간 번개 같은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한데요. 예, 갑자기 찾아온 사랑. 아, 펀치 드렁크 러브란 말이 아예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펀치 드렁크가 그러니까 딱 그 속된 단어고. 말로 약간 한 방에 뻑간 약간 그런.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항상 이 영화를 다시 보거나 혹은 영화 제목을 들으면 좀 그렇게 느껴져서 정신분석학적 영화의 최고봉에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종종 들어요. 트루먼 쇼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 영화 안에 이게 좀 현실 상황 같지가 않고 뭔가 맞아요. 일종의 실험극 뭔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제 마음의 변호를 또 하자 변호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대충 뭔 줄 알겠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체가 네. 현실이 아니라고 또 명확하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안심을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전 처음에 그럴 거 생각하고 봤는데 그렇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영화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컨트라스트도 되게 심하게 대비되어 있고, 되게 세죠. 빛 같은 거 일부러 날려. 렌즈 플레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몽환적이에요. 그쵸. 약간 영상이. 갑자기 하와이는 하와이 맞나요? 감인가? 하와이. 거긴 어떻게 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주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마트에서 뭐 탭댄스를 춘다거나 뭐 주먹으로 빡쳐서 했더니 손가락에 그 주먹에 상처가 러브라고 되어 있다거나 뭐 둘이 손잡고 가니까 웃겨. 그거를 옛날에 무슨 통과제를 끝나는 것처럼 까맣게 거기만 밝혀주는 거라든가 그 둘이 이제 하와이에 만나서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밖에 이제 빛을 찍어버리니까 실내는 그림자 처리밖에 안 되잖아요. 걔네가 키스를 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순간이 못 참으니까. 그거 약간 그 프린스 앤 프린세스인가? 그런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그쵸, 그 뭐라고 하죠? 그 어쨌든 그림자로 하는. 실루엣.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한테 계속 주니까 이 영화가 메시지나 다루는 방식이 너무 내가 원래라면 좋아하지 않을 영화야. 이걸 좋아하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거에 뽕이 차 있는 거야. 약간 길트 플레저지. 어쨌든 미친 영화야. 이 영화 진짜 미쳤어요,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폴 토마스 앤더슨의 내면을 직설적으로 다룬 영화인가? 이런 거를 잘 가공해서 만들어낸 게 마스터라고 생각하고. 아,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요.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이제 팬텀 스레드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로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가장 그 섹스를 하기 전에 서로 나눈 로맨틱한 말이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숟가락으로 네 눈을 파서 뭐 골을 어떻게 하고 싶거나 슬래지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퍼킹 큐트 하면서 걔 쌍욕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쉽게 한국어로 치면은 너무 온화한 얼굴로 뭐 씹어먹어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 정말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팬텀 스레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을 그리면 이런 영화가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사실 그런 말들은 그러니까 상호간의 완벽한 신뢰와 합의, 그러니까 그쵸, SM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지만 그쵸. 그것마저도 맞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 사이에 그게 완전히 룰이 형성되고 합의가 되어 있을 때 그쵸. 이제 그게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진짜 너를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니까 사이코패스들의 대상 아니니까. 어쨌든 네. 이 사람은 그 이 두 캐릭터가 그러니까 로맨틱한 장면은 그런 대사를 할 것이라고 각본을 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좀 좋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영화의 어떤 그 색감이나 그런 필름의 질감이 되게 되게 거칠게 드러나는 그게 그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보기 힘들죠. 룩이기도 하고 그렇죠. 보기 힘들고 그리고 손 필름으로 찍고 손으로 편집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지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한다. 나이가 그 정도 마스터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스터 같은 영화 찍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이 사람을 완벽하게 바꿀 수 없고 나 계속 변명하는데. 아 근데 진짜 PTA는 좀 이상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이게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 캐릭터 베리라는 캐릭터를 그러니까 포장하고 묵사발 내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곤란한 상황 나오고. 그렇지만 어쨌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그쵸. 있다는 거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있죠. 그러니까 저런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뮤즈를 만나게 된다면 저희가 500일의 썸머 보면서도 누군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썸머를 향년이라고 욕할 것이고 저는 막 너무 좋아하고 막 500일의 썸머 연말이면 생각나 영화를 막 꼽고 막 그쵸.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참 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안 좋은 면이 많네요. 관점이 차이인데 근데 그 관점이 저는 되게 납득이 되니까 네. 아 근데 저희가 PTA를 영화를 계속 얘기하는데 시간이 모자른 게 되게 강력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이거는 2주년 특집을 했어야 됐나. 번치 드렁크 러브만 하면 이제 시간이 뭐 모자라진 않는데 조금 더 해도 돼요. 저 한 5분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네. 그냥 그만큼 좋은 감독이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는 최근작들을 좀 인히어런트 바이어스랑 그 팬텀 스레드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팬텀 스레드는 전혀 안 봤는데 데어 윌 비 블러드도 다들 좋아하는 하시죠. 데어 윌 비 블러드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 그러면 제목이 사실 많은 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너무 노골적인 제목이지. 어. 거기서 또 폴 다노가 또 한 건 한 영화. 아, 그것 때문에 제가 폴 다노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영화가 없었으면 아마 안 좋아했을 거야.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PTA 영화를 네. 그냥 거칠게 네. 쭉 줄을 세운다면은 데어비 블러드는 저는 뺀 꼴찌에 있어요 사실.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감흥이 넘어서 좀 당황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처음 봤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요새는 사실 스테디캠도 안 쓰고 요새는 또 다른 장비가 있다고요. 더 발전된 장비가 맞아요. 디지털 예. 카메라에 맞는 로닌인가? 로닌이라는 장비는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막 각도를 틀고 막 회전을 시키면서도 그 흔들리지 않게끔 찍어줄 수 있는. 네네. 달리 이런 것까지 다 되는 어떤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하도 첨단의 시대니까 네네. 스테디캠을 굳이 그런 거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연출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데어 윌 비 블러드도 그런 연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이게 되게 질감이 다르죠 영화 전체적인 약간 결이 질감이. 다른 느낌이 네. 들어요. PTA 네. 영화 중에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약간 다른 감독이 네. 찍은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들고 마치 제가 조디악을 처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데이비 핀처 영화는 이게 아닌데 약간 실망을 했던 것처럼 왜 카메라를 돌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약간 그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진짜 좀 역사 미국 역사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야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영화적으로는 그 메시지나 이 사람이 하려는 소위 말하는 피 피에 대한 은유라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되게 보면서 훌륭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냥 제가 이전까지의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적으로 좋아했던 면은 저는 이전보다는 조금 덜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흥분시키는 영화는 저는 아니었어요. 항상 근데 영화의 핵심에 가까이에 가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최근작은 안 봤지만 어쨌든 그건 뭐 마스터도 어쨌든 이제 유사가족 같은 느낌이고 데어 윌 비 블러드도 어쨌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주인공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연기하는 게 이제 그 자기 동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뭐 생기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기 혈연이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고 그거를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이제 마스터부터는 그런 가족에 뭐 소위 말해서 여전히 가족 모티브는 있지만. 네. 거기서 좀 벗어나려는 주요 인물이 나오는 것도 좀 흥미로워요, 사실은. 마스터도 생각해보면 그렇고, 특히 팬텀 스레드는 그러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변했나? 라는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돼요. 네. PTA. 저는 마스터 보고 나서 이 감독이 자기 유작을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는데 죽길 바란 건 아니죠. 아직 창창한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오히려 예전에 그 정취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좀 반농담이지만 마스터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그거 같았어요. 자기 선언? 아 약간 그럴 수 있어. 나의 개짱이다. 나 개짱이다래. 그래 내가 마스터야. 나 거장이야 이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뭔가 진정한 마스터라는 것을. 그런 것 같은. 너무 무슨 탑블레이드 주인공 대사 같잖아. 아니 근데 영화가 미쳤어. 진짜. 엄청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요. 꾸준히 영화를 잘 만들어주셔서 사실 PTA 영화들이 딱 영화만이 보여주는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그쵸, 소설이나 그쵸. 미술이나 이런 것로 탐구할 수 없는 그쵸, 그런 그쵸. 얘기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극장 이 사람도 되게 극장 상영에 대해서 네, 되게 그거에 애착이 있어요. 네. 그렇죠. 여전히 필름을 썼던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 마스터 그 오프닝 그 바다씬부터 시작돼서 그 이상한 되게 거슬리는 소리 끽끽끽 나오는 그 시퀀스만 잘라내서 출품해도 무슨 뭐 칸 종려상 탈 것 같단 말이에요. 단편 영화 황금 사자상 뭐 이런 거 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 제가 아무튼 이것도 약간 트리비아한 얘기인데 매그놀리아를 할 때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앞으로 작업 같이 하고 싶은 배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담 샌들러와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꼽았대요. 근데 그때 기자가 아담 샌들러는 농담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데 어쨌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궁서체라고 두 배우와 모두 결국에는 작업을 하게 됐고 아담 샌들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우를 갖고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이걸 끌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아니 근데 PTA 영화 나오는 배우들 치고 안 좋은 배우들이 없어요. 사실 좋죠. 아담 샌들러가 사실 재능에 비해서 좀 커리어가 좀 아까운 그쵸. 배우긴 맞아요. 하죠. 너무 좀 그런 코미디로 좀 너무 소비되는 데서 아깝긴 한데 레인 오범이나 그 또 스팽글리쉬 같은 영화에서 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저는 그 흔한 빅데디에서도 연기가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아담 샌들러 정리를 하고 아 그리고 네. PTA가 제작비 때문에 계속 영화를 만들어지는 게 되게 느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말도 안 돼. 왜냐면 그 마스터도 돈이 없어서 촬영 중단되고 에이. 흥행이 안 되나 그렇게까지? 마스터의 흥행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산 사업을 하시는 안나푸르나 대표님께서 해주셔서 겨우 완성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좀 제작비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고 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그랬대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자기 맘대로 영화 찍는 거는 폴 토마스 앤더슨밖에 없다고. 눈치 안 보고 진짜 자기 비전을 오롯이 심는 사람은 PTA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한 시대를 닫는 것 같은 마스터는 꼭 보셨으면 마스터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올해 PTA 특집은 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올 것 같아요. 왠지 PTA 봉이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짜영업자 네. 접니다. 네. 네. 다음 주 준 씨의 자영업자를 기대해 주세요.